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정밀 조종 유도 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지도하신 소식을 최근에 세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리아 노보스치통신, 인테르확스통신, 신문들인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 로시스카야 가제타, 에호 모스크비 방송, 인터네트 통신들인 루스카야 플라네타, 레그늄, 인터네트 텔레비전 미루24, 영국신문 텔레그라프, 인디아의 ANI통신, UNI통신, 인디아아시아통신, 신문들인 힌두스탄타임스, 스테이츠맨, 진뉴스 텔레비전 방송, 엔디 텔레비전 방송, 일본의 지지통신, 도쿄신봉, 니온게이자이신봉, NHK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봉왕위성 텔레비전 방송, 이집트 신문들인 알파즈르, 알야움 알사비아, 알미수리 알야움과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손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북조선 신용 유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성공 등의 제목들로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정밀 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